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가요 수룡님 그리는 마음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존진 작사 박진국 작곡인 가요 수룡님 그리는 마음은 주체 88 1999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룡님을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사는 우리민의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꿈속에서 만나뵈온 위대한 수령님의 자유로운 용상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오보이 수령님께로 달리는 우리민의 한없는 그리움과 격정, 다음없는 존경과 흠모심을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이러한 사상정서를 짙은 소정과 그리움으로 충만된 졸졸한 손율로 형상하고 있는 가요는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더욱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요는 세월이 흐를수록 도에만 가는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우리민의 졸졸한 그리움을 뜨겁게 노래하며 오늘도 내일도 이 땅 위에 끝없이 어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직 방금 속이소 수령님 만나뵙고 기뻐 품이 안겨 울었습니다. 사무치는 그리움 끝이 없더니 용생하는 그의 다음 순서로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존동호 작사, 김건일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73, 1984년에 조선예술영화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의 주제가로 창작됐습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어주신 우리 조국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사상감정을 의미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직선적인 시호를 쓰지 않고 예술적인 비유법에 기초한 진실하고 인상 깊은 시적 형상을 통해서 조국에 대한 서정적 주인공의 고상한 감정세계를 보다 더 정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 도소조에 기초하여 일부분 형식의 구조 속에서 소정 깊게 흐르고 있는 노래의 선율은 가사의 뜻깊은 내용을 소박하면서도 인상적이며 소정적이고 은근한 선율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리듬 진행이 단순하고 순탄할 뿐 아니라 가장 간결하고 독특한 악절 형식으로 씌워진 것으로 해서 매우 평이하고 통속적인 것입니다. 가요는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는 소정적 주인공의 혁명적인 소정 세계를 음악 정서적으로 깊이 있고 풍만하게 형상한 것으로 하여 부르면 부를수록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깊은 요원을 받아안게 하는 명곡으로 인민들의 사랑 속에 놀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바람 불어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